Have I given my love such shit of honey now? When do you need a thing? How will I care? If it's not a great about me, it's not to get a house. And I can't afford, I lack it all. 이래서 눈물이다. 이가 뭐? 이게 눈물 가네. 아니 눈물이에요. 그래요. 아니? 이게로? 누구는 나니가? 야, 와이, 아스미야. 나이드 What did you get off?